Tremendous. Take this over me, baby. Oh, listen. Check it out. 난 지나칠 수 없어요. 혼자 가요, 괜찮아요. 그 커피님이 따시고 좀 일어나요, baby. Oh, listen. 혼자서 있기엔 이 도시가 너무 예쁘죠. 마치 그대 예쁜 누나처럼. 지금 돌아서면 우린 어떻게 될까? 이곳이 또 우리 아님 어디서부터 막연한 기억은 확실한 게 좋은 걸. I want you, girl. 그대와 나 함께 멋진 이곳에 한 잔을 달콤한 와인처럼 빠져가요. 이건 기적 뒤에 숨은 노련. 들어가는 아까운 1초에 두근거리는 기대에 난 부풀어. 너란 영감의 문이 닫혔나 아니 갇혔나. 헷갈리는 기로를 마주하네. 이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 like this. Yeah. 그대와 나